만약 여러분께 100일, 그러니까 석 달 열흘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떤 계획들을 짜시겠어요? 100일간의 무전여행? 아니면 무슨 과목 100일 돌파 작전? 글쎄요. 저에게 만약 100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저는 당장 배낭부터 찾겠어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모 전자회사가 간부 사원들을 대상으로 100일간의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100일간의 휴가.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꿈같은 소리죠. 그 회사가 100일간의 휴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또 개인에게는 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주자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아버지들 중 대다수는 1년을 하루같이 그 엄청난 서류 더미와 스트레스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나마 정기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요.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 중에 100일의 휴가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대신 그 휴가 계획을 한번 짜드리세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예정되지 않은 휴일이 갑자기 주어지면 단 하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Faire une samba sans tristesse, c'est aimer une femme qui ne serait que belle. Ce sont les propres paroles de Vinicius de Moraes, poète et diplomate, auteur de cette chanson, et comme il le dit lui-même, le blanc le plus noir du Brésil. Moi qui suis peut-être le français le plus brésilien de France, j'aimerais vous parler de mon amour de la samba, comme un amoureux qui n'osant pas parler à celle qu'il aime, en parlerait à tous ceux qu'il rencontre. J'en connais que la chanson incommode, d'autres pour qui ce n'est rien qu'une mode, d'autres qui en profitent sans l'aimer. Moi je l'aime et j'ai parcouru le monde en cherchant ses racines vagabondes. Aujourd'hui pour trouver les plus profondes samba chansons qu'il faut chanter. Juan Gilberto, Carlos Lira, Dorival Caymmi, Antonio Carlos Jobim, Vinicius de Moraes, Baden Powell, qui a fait la musique de cette chanson et de tant d'autres. Vous avez mon salut. Ce soir, je voudrais boire jusqu'à l'ivresse pour mieux délirer sur tous ceux que grâce à vous j'ai découvert et qui ont fait de la samba ce qu'elle est. Saraba, Peshinging, Noël Rosa, Dolores Durand, Silvio Montero et tant d'autres. Et tous ceux qui viennent, Edu Lobo, et mes amis qui sont avec moi ce soir. Baden, bien sûr, Ico, Osvaldo, Vigi, Oscar, Nicolino, Milton, Saraba. Tout cela qui font qu'il est un mot que plus jamais je ne pourrai prononcer sans frissonner. Un mot qui secoue tout un peuple en le faisant chanter. Les mains levées au ciel, samba. Qu'elle venait de Bahia, qu'elle doit son rythme et sa poésie à des siècles de danse et de douleur.

브로드캐스트 뉴스에서 강인한 여기자 역으로 인정을 받았던 홀리 헌터, 그리고 셀마와 루이즈에서 그 셀마와 루이즈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형사역의 하비 카이텔. 제인 캠피언은 이 두 사람을 뉴질랜드의 오지로 옮긴 뒤에 피아노와 세 남녀를 진료로 해서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찬사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깐느 그랑프리를 탔던 미션에 버금가는 여성 영화라고나 할까요? 이 영화는 19세기 말 벙어리 여자 아다가 9살짜리 어린 딸과 함께 배를 타고 뉴질랜드로 시집을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다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수화를 하는 딸 플로라를 통해서 세상과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피아노에 매달리죠. 뉴질랜드의 정글로 가는 배 안에서도 아다는 무겁다고 투덜거리는 선원들의 불평을 들으면서도 피아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안에 도달하자 선원들은 두 모녀와 가재도구 그리고 나무개짝으로 둘러싸은 피아노를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아다는 괴짝을 조금 들추고 해변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죠. 용산구 동빈고동의 권미아 씨. 친구 문희의 생일 선물로 이 정도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이은영 씨. 대구 대륜고등학교 3학년 12반의 김지훈 학생도 잘 들으셨죠? 영화 피아노 중에서 Big My Secret 음악을 맡았던 마이클 니먼의 연주였습니다. 날이 밝자 그녀의 남편이 될 농장주 스튜어트가 원주민 인부들의 우두머리인 베인스를 데리고 짐을 가지러 옵니다. 하지만 스튜어트는 진흙수렁인 밀림을 통과할 수 없다면서 피아노는 버려두자고 합니다. 해안에 덩그마니 놓여있는 피아노를 아주 안타까운 눈으로 보면서 정글로 들어가는 아다. 밀림 속의 농장으로 온 아다는 스튜어트와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딸과 함께 지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다는 딸 플로라를 데리고 집에서 좀 떨어진 언덕에 있는 베인스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베인스에게 자신들을 해안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하지요. 베인스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아다의 안타까운 시선을 보고는 그녀를 해안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자 삶인 피아노를 오랜만에 대한 아다는 그 해안의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딸 플로라도 기분이 좋은 듯 아다의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지요. 그런 두 모녀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야만인 베인스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떠오릅니다. 해안에 가서 연주를 하고 온 며칠 후에 아다는 다시 베인스를 찾아갑니다. 피아노를 여기로 옮겨주세요. 베인스는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아다가 계속 간청을 하자 베인스는 제안을 하나합니다. 아다가 검은 키를 칠 때마다 베인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피아노에 대한 열망으로 아다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베인스는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피아노를 정글로 옮깁니다. 베인스의 집에 설치된 피아노를 보고 아다는 무척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묘한 피아노 레슨이 시작됩니다. 아다가 피아노를 치는 동안 베인스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의 손과 팔 등을 만집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두 사람의 접촉은 점차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인스는 아다에게 옷을 벗고 그녀의 몸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날 이후 베인스는 그녀의 피아노 레슨을 중단합니다. 이미 베인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 아다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녀와 사랑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는 베인스의 뺨을 때리는 아다. 두 사람은 피아노가 있는 방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전남대 학생기숙사 1동 208호에서 김재균 씨 듣고 계십니까? 영화 피아노 중에서 희생이었습니다. 베인스의 오두막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스튜어트가 마루 밑에서 이 두 남녀의 정사를 지켜봅니다. 이제 질투로 눈이 멀게 된 스튜어트는 아다를 집에 가두지요. 창문도 판자로 막고 문도 판자로 막아버립니다. 아다는 이제 피아노도 칠 수 없고 베인스를 만나러 갈 수도 없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 아다는 스튜어트의 자신에 대한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피아노도 아다의 방으로 옮겨놓죠. 이제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된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다는 피아노의 검은 키 하나를 뽑아서 인두로 베인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서는 플로라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는 스튜어트라고 생각한 플로라는 그 키를 스튜어트에게 갖다 주죠. 분노한 스튜어트는 집으로 내려와 아다를 찾습니다. 도끼로 피아노를 찍은 스튜어트는 분이 안 풀리는지 아다를 데리고 비가 내리는 진흙 수렁으로 데려갑니다. 아다의 손을 장작 패는 나무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은 스튜어트. 도끼날이 번쩍하고 아다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갑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는 사실,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다는 실성한 듯이 진흙 수렁에서 허우적댑니다. 얼마 뒤 아다는 베인스에 이끌려 정글을 떠나기 위해 해안으로 옵니다. 베인스는 선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 보트에 피아노를 싣습니다. 풍랑이 거세지자 선원들은 피아노를 버려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아다가 피아노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이 피아노를 배에서 밀어냅니다. 첨벙 소리를 내며 물에 빠지는 피아노. 그것을 보는 베인스와 아다 그리고 플로라의 모습은 처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속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피아노에 메어놓은 밧줄이 끌려가면서 아다의 발을 채워가 버립니다. 피아노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아다.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다는 피아노를 물에 버렸지만, 그리고 손가락이 잘려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지만, 사랑, 이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 글쎄요, 말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나중에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피아노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Dreams of Journey. 감춰진 걸작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시간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 중에서 오늘 마지막 곡 엔드 타이틀 Dreams of a Journey 들었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에 제 옆에 앉아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화음악의 뒷얘기를 알려주시는 서남준 씨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쥬안 모로의 그 샹송의 세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쥬안 모로요? 예. 사형대 엘리베이터로 저희 시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쥬안 모로는 뭐 그 밖에도 꽤 많은 그쵸. 영화에 출연해서 또 대부분의 출연 작품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폭넓은 그 팬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여배우입니다. 사형대 엘리베이터 말고도 현금에 손대지 마라라든가 네. 지울과 짐, 연인들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예. 60년대 우리나라에서 참 대단한 그 선풍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런가 하면 또 영어로 대사를 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 버트랑 카스터와 공연한 The Train, 그 열차, 네. 대열차 작전이라는 작품도 기억에 남고 네. 리마빈과 함께 나온 그 몬테워슈라는 서부극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작품을 남긴 그런 여배우인데 며칠 전에 쥬안 모로가 이웃 일본에 왔었어요. 네. 두 달 됐는데. 예. 동경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예순넷입니다. 어, 할머니죠, 뭐. 예. 근데 동경에서는 한 시간 거리에 그 요코하마라는 곳이죠. 네. 요코하마에서 제1회 프랑스 영화제가 열렸었어요. 네. 여기에 쥬안 모로가 그 프랑스 영화제 참석하는 프랑스 대표단 단장으로 왔었는데 네. 마침 위성 방송을 통해서 그 행사를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참 많이 늙었다는 인상을 지울 네. 길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냥 세월이라는 것이 또 다른 원숙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주름살이라는 게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공평하게 사람들의 얼굴에 내려앉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쥬안 모로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골깊은 얼굴 주름은 연륜입니다. 네. 연륜. 그래서 워낙 사실은 쥬안 모로는 그 피부에 세월의 흔적이 안기 전에도 여성으로서의 그 재취라는 것이 참으로 그 짙었어요. 네. 뭐랄까 한 세상 겪을 시름 다 겪고 깊은 일에 즐거움도 느끼면서 살아온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네.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쥬안 모로의 그런 영화에서 재치는 노래에도 살아남아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프랑스 여배우들은 다 노래 잘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트린 드누브도 그렇고 쥬안 모로 또 잘 아시는 베베도 샹송 네. LP를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프랑스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쥬안 모로를 좋아하는 그 팬들을 위해서 쥬안 모로의 그 독집 컴팩트 디스크를 한 장 준비했어요. 영화 음악이 아니라 독집인가요? 예. 이건 한 일종의 그 여가로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최근에 나온 CD인데 네. 이미 여기 자켓에 그려진 쥬안 모로의 표정이 60살은 분명히 넘긴 그런 할머니의 어머. 표정이죠. 그런데도 뭔가 또 색다른 어떤 그 멋이랄까요? 그런 게 풍겨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그 지금 말씀하신 멋이라는 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왜 저기 마르리트 뉘라의 그 연인들이라는 영화 네. 공개됐었죠. 네.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간간이 그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 네. 아마 그 목소리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은 더 반가우실 거예요. 그 화자, 즉 나레이터가 쥬안 모로였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쥬안 모로의 그 노래 중에서 네. 한참 젊었을 때, 네. 그러니까 30대에 불렀던 샹송 하나하고요. 네. 그다음에 60살 훨씬 넘긴 뒤에 부른 샹송을 두 곡을 준비했어요. 그 목소리를 비교해보는 아, 충분히 비교가 돼요. 네. 그러면서 한 여배우가 지나온 그 발자취를 노래를 통해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들으실 샹송은 그 뭐랄까요? 그리스 민요풍에 예. 대단히 밝고 활기에 찬 그런 샹송입니다. 특히 여기 기타의 반주가 참 돋보이는데 노트일, 똥일, 몽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섬, 그대의 섬 그리고 나의 섬이라는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잔 모로가 서른 살 때 취입한 예,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Comme nous cherchent encore le paradis, brisant d'écume grands oiseaux fous, cette île est belle, tu me l'as dit. Notre île, ton île, mon île. Découvrirons-nous la sagesse, le lent oubli du temps qui passe. La vie et la mort sur ta langue, sur tes lèvres, au bout de tes doigts. Je sais, mon cœur, la route est longue, la fleur, l'extase, je te les dois. La lune accrochant la grand voile, des étincelles sous les traves, la peau caressée par le vent. Tu m'aimeras, nous serons graves, car le plaisir tue doucement. Notre île, évasion, mes découvertes. En mille éclats sous les paupières, ton corps, mon corps sont de passage. Nous possédons la terre entière pour peu de temps comme en voyage. Notre île, 트릴 도닐 모닐 잔음으로의 30대 당시의 목소리였는데요. 그 외모에서 풍기는 거랑은 좀 달리 굉장히 목소리가 예쁘네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과 네. 잔음으로의 그 영화 속에서의 역할이 참 안 맞는다는 예, 생각을 했어요. 더구나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60년대 말에요. 프랑스 영화가 한참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특히 잔 모로의 이른바 그 누벨버그 계열의 영화가 많이 들어올 때 네. 예를 들면 위험한 관계, 연인들, 또 사형대, 엘리베이터 이런 작품 들어올 때 서울장 안에서는 뭐 예나 지금이나 프랑스 문화에 대한 그 동경은 다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 사이에,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 네. 예, 잔 모로의 별명이 있었어요. 간통의 명수라. 간통이면서 예. 영화 속에서 그런 역을 많이 했죠. 예. 아주 이상하리만큼 네. 잔 모로가 맡은 역이라는 것이 그 일종의 뭐 그러한 불륜의 관계를 다른 측면으로는 그 현실에서의 그 절망감, 네. 질시각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의 돌파구로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이상하리만큼 하여튼 60년대 누벨버그 작품도 쏟아 들어올 때 주한 무로 이미진 한결같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 되게 그런 아주 짙고 예. 좀 어두운 또 권태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한 무로의 이런 시향성을 들으면 이런 일면이 있었는가 싶게 네.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영화 배우가 시향성을 부른다는 건 일종의 여기 남은 그 네. 재능인데 예, 예. 이것이 또 더할 나위 없이 어떤 그 직업적인 그 뭐랄까 자질을 엿보인단 말이죠. 주한 무로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여타 배우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연극에 기초를 다진 배우입니다. 네. 파리 연극 아카데미를 들어갔고 그 뒤에 또 코미디 프랑스에서의 배우 네. 생활을 194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주한 무로가 거친 중요한 배역만 하더라도 오셀로에서의 그 디스데모나 네. 또 교황청의 샛길 유명한 그 고전을 망라하고 있었어요. 연기의 기본기가 탁월한 배우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코미디 프랑스 다음에 파리 민중극장의 전속녀 배우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저런 그 잔모로의 캐리어를 살펴보면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네. 연극으로 다져진 그 본격적인 연기의 기초를 연마한 외에 노래라든가 글쓰기, 말하기 등에서 네.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야말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한 무로는 이미 그 자기가 만든 감독 작품이 두 편이나 있습니다. 감독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한 그 화제를 모았고 그 밖에도 프랑스 영화를 위한 일이라면 지난번에 그 요코하마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때 그 세비지 나잇의 그 출연녀 배우와 함께 나와서 예. 그 프랑스 영화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네. 그 강연도 하고 했는데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주한 무로 하면은 그 밖에도 그 모데라토 칸타빌레 같은 음악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모데라토 칸타빌레 또 오인의 낙인 찍힌 처녀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도 남아 있습니다. 또 옐로우 롤스 로이스 한편 한편이 아무튼 우리 영화 팬들의 추억 속에 곱게 간직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명화들입니다. 그 주한 무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가졌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참 오늘의 그 우리 영화계 하나의 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뽑아봤는데 그 요즘 영화는 오락일변도 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영화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프랑스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영화계가 거액의 제작비를 들여서 대중의 인기 영화반은 오락작품만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창조정신의 마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영화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영화를 활성화시킨다는 미명 아래 공포영화나 유혈이 낭자한 폭력 영화를 마구 찍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영화로부터 멀어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모든 영화인들과 악수할 생각도 없다. 나는 재능 있는 친구들과만 일하고 싶다. 네. 아주 단호함이 엿보이고 예.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 영화의 그 황금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의 그 원로 배우 겸 감독 또 시나리오 작가, 영화계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자존심 있는 예, 얘기네요. 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비지 나잇 같은 영화를 그 일본 관객들한테 소개할 때는 네. 아주 힘이 있어 보였어요. 예. 그리고 연인들에서의 그 나레이션에서 들려온 저는 사실은 최근의 작품들 아마 그 보셨죠? 그 니키타에서 네.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정보원으로. 아, 네, 그쵸. 보셨죠? 네네. 예, 그래. 그런 모습만 생각하면서 주한 무로의 근황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영화계 일선에서 프랑스 영화의 부흥을 위해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자 그러면은요, 주한 무로의 서른 살 때 목소리 들으셨는데 네. 이제는 정말 문자 그대로 분위기 있는 그런 샹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30년이 지난 후에 목소리 나왔달까 궁금하네요. 아 좋습니다. 마치 그 네. 연인들에서의 그 목소리로만 들려오던 그 해설 네. 그런 걸 듣는 듯한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이 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희로화력이 깨끗하게 배어있는 그런 여성의 체취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샹송의 제목은 네. 인디아송이라는 샹송이에요. 인디아송. 예, 근데 단순한 피아노 반주에 실려선 그 주안 모로의 목소리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아마 밤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들으면서 서남준 씨께는 인사드리죠.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인디아송 들어볼까요? 잔음으로의 음성으로 들어본 인디아송. 정말 이 밤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전학간 친구 윤미를 그리워하는 대전 서구 삼천동의 홍지혜 씨, 그리고 영민이, 민경이, 그 외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김은아 씨, 현순이, 현순이의 남자친구 희성이, 그리고 정예, 명호 오빠, 규희와 듣고 싶다고 하신 분, 이분 모두께 띄워드립니다. TV 시리즈 트윈픽스 중에서 나이팅게일 줄리 크루즈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저와 홍피디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